동화 한국어 버전 피터팬. 옛날에 달링 씨네 가족이 런던에서 살았어요. 부모님과 마이클, 존, 그리고 큰 누나인 웬디가 가족이었어요. 웬디는 매우 사랑스러운 소녀였고 항상 동생들을 잘 돌보았죠. 그들에게는 유모도 있었는데 바로 나나라고 하는 커다란 뉴펀들랜드 개였어요. 피터팬이 여기로 와주었으면 좋겠다. 피터팬, 후크 선장, 틴커. 다음 날 저녁, 달링 씨 부부는 파티를 하러 집을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존, 마이클, 웬디, 우린 지금 나간다. 아이들은 모두 내려왔고 엄마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아이들은 침실로 돌아가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 후 불빛 하나가 지붕 위로 내려왔어요. 피터팬과 팅커벨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피터팬은 천천히 창문을 열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죠. 팅커벨은 집안 구석구석 날기 시작하며 소리도 내고 물건도 떨어뜨렸어요. 쉿! 소리 내지 마. 아이들이 깨겠어. 팅커벨은 피터팬의 그림자가 숨어있는 서랍을 열었어요. 피터팬은 그림자를 잡았죠. 널 다시 붙여야겠다. 피터팬은 자신의 그림자를 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어요. 쉿! 움직이지 마! 하지만 웬디는 이미 깨어서 입을 떡 벌린 채 피터팬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 안 돼! 넌 누구니?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야? 나는 피터팬이라고 해. 내 그림자를 다시 달아보려고 노력 중이야. 이리 줘봐, 내가 해줄게. 웬디는 바늘과 실로 그림자를 꿰매기 시작했어요. 웬디가 바느질을 하는 동안 피터팬은 네버랜드에 대해 이야기했죠. 피터팬은 길을 잃은 소년들과 네버랜드에 살았어요. 피터팬이 그 중에서 대장이었죠. 피터팬은 소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팅커벨은 둘이 친해지자 질투가 나기 시작했죠. 우와, 너는 모험이 가득한 삶을 사는구나. 나와 같이 갈래? 그래도 돼? 동생들도 같이 가도 돼? 그래, 당연히 되지. 넌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잘 때 이야기도 들려주고. 다 됐다. 이젠 너의 그림자가 도망가지 못할 거야. 존과 마이클을 깨워야겠다. 고마워, 웬디. 피터팬은 감사의 표시로 호두 목걸이를 웬디에게 주었어요. 웬디는 존과 마이클을 피터팬에게 소개했어요. 두 형제는 피터팬을 알게 되어 기뻤답니다. 자, 날 시간이야. 긴 여행이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못 날아. 그건 쉬워. 머릿속으로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요정가루가 필요한데. 이리 와, 팅커벨. 약간 망설이긴 했지만 팅커벨은 요정의 가루를 그들에게 뿌려주었어요. 날 준비 됐어? 응! 좋아, 그럼 가자! 그리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가는 길에 그들은 런던 브릿지와 시계탑을 지나 곧 구름 위를 날기 시작했죠. 아침에 첫 태양빛이 비치자 세상에서 가장 큰 빌딩이 보였어요. 몇 마일 더 날아가자 네버랜드가 보였고 그들은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부드러운 구름 위에 내렸죠. 아름다운 곳이네. 저기를 봐. 이너 연못이야. 피터팬, 저 연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저건 붉은 인디언 캠프야. 그리고 후크 선장과 해적들이 살고 있는 졸리 로저라는 저 배를 우습게 봐서는 절대 안 돼. 후크 선장은 세상에서 제일 나쁘지만 악어를 무서워해. 왜? 후크 선장이랑 싸울 때 내가 칼로 후크 선장의 팔을 베었거든. 와. 악어가 후크 선장의 손을 물었는데 그 맛이 좋았던지 후크 선장을 잡아먹으려고 따라다녀. 운 좋게도 악어는 후크 선장의 손에 있던 손목시계를 삼켰거든. 그래서 똑딱똑딱 소리를 듣고 악어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지. 그때 해적 한 사람이 작은 망원경으로 그들을 발견했어요. 선장님, 선장님! 피터팬과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후크 선장은 갑판으로 와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망원경을 잡았어요. 대포를 준비해라. 피터팬에게 조준! 발사! 발사! 발사! 이번엔 피터팬을 살아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저기를 봐, 공이야. 저 공을 갖고 놀자. 그건 공이 아니고 포탄이야. 흩어지자. 팅커벨,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데려가. 후크 선장은 내가 손볼 테니. 팅커벨은 웬디를 없애버릴 짓궂은 생각을 했어요. 웬디, 여기 있어. 곧 돌아올게.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팅커벨은 존과 마이클의 손을 잡아 신속하게 바닷가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는 동안 웬디는 하늘에서 포탄을 피하느라 애쓰고 있었죠. 후크 선장, 다른 손도 갈고리가 되고 싶냐? 이리 와서 날 잡아보라고! 후크 선장은 총을 꺼내 피터팬에게 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은 총알을 피해 새처럼 재빨리 움직였죠. 팅커벨은 소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섯 명의 소년들은 투틀즈, 닙스, 슬라이틀리, 컬리, 그리고 쌍둥이였어요. 얘들아, 피터팬이 웬디라는 새를 죽이라고 했어. 피터팬의 명령을 따라야만 해. 세계 조준! 모두들 웬디를 겨냥해서 화살을 쏘았어요. 웬디는 친구들 모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요. 피터팬, 존, 마이클, 팅커벨, 모두들 어디 있니? 닙스가 웬디의 가슴을 겨냥해 화살을 쏘자 웬디는 덤블로 떨어졌어요. 소년들 모두 떨어진 새를 보기 위해 팅커벨과 함께 달려왔죠. 겁쟁이 피터팬 녀석! 바닷가로 오너라! 좋아,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피터팬은 칼을 가지고 땅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들은 칼로 싸우기 시작했죠. 똑딱 똑딱 똑딱. 시계 소리에 후크 선장의 정신이 흐트러졌어요. 악어가 돌아왔다! 악어가 돌아왔어! 배고픈 악어가 후크 선장을 잡아먹기 위해 그곳으로 온 것이었죠. 후크 선장은 겁에 질려 배로 도망갔어요. 봐! 소녀야! 예쁜 누나다! 팅커벨, 왜 이 소녀를 죽이라고 한 거야? 피터팬이 존과 마이클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야? 누가 화살을 쐈어? 팅커벨은 나무로 날아가 숨었어요. 이 소녀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팅커벨이 그러던데, 새라고. 팅커벨, 어디에 있던지 그냥 거기에 있어. 나에게 얼굴도 내비치지 마라! 웬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눈 좀 떠봐! 피터팬은 웬디의 가슴에서 화살을 뽑았어요. 그런데 화살에 피가 묻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화살은 피터팬이 웬디에게 선물한 호두 목걸이를 맞춘 것이 아니겠어요? 웬디는 천천히 눈을 떴죠. 피터팬, 너를 찾고 있었어. 여기에 너와 함께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잠잘 때 듣는 이야기를 해줘. 그래, 좋아. 신데렐라 이야기를 해줄게. 다음날 그들은 인어 연못을 방문하기 위해 떠났어요. 아름다운 인어들은 피터팬의 친구였죠. 갑자기 한 소년이 소리쳤어요. 해적이다! 빨리 숨어! 모두들 바위 뒤로 숨었죠. 피터팬과 웬디는 해적들이 인디언들의 공주인 티그리스 릴리를 묶어놓는 것을 보았어요. 해적들은 연못 안 바위에 공주를 내버려 두었어요. 오, 안 돼! 티그리스 릴리! 공주를 구해야만 해! 피터팬은 후크 선장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공주를 풀어줘라! 하지만 선장, 공주를 여기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잖아요. 가게 해줘라, 멍청아! 피터팬을 잡기 위한 내 새로운 전략이다! 예, 선장! 해적들은 공주를 풀어주었어요. 공주는 인디언 캠프로 서둘러 돌아갔죠. 후크 선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냈을 때 피터팬이 해적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후크 선장은 몹시 화가 났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피터팬을 혼내줘야겠군. 내가 간다, 피터팬. 그날 밤, 웬디는 소년들에게 부모를 남겨두고 네버랜드로 날아온 새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몹시 그리워했죠. 아이들은 네버랜드를 좋아했지만 고향을 잊지는 않았어요. 이 얘기는 우리 여행 얘기잖아. 그래.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야. 때때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잊곤 하지. 다른 아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 당장. 내일 아침에 떠나야겠어. 하지만 앞으로 이야기는 누가 해줘? 우리와 함께 가는 건 어때? 우리와 같이 살자. 예? 가족이 있으면 정말 멋질 거야. 피터팬,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래? 너희들은 곧 어른이 되겠지. 나는 이대로 소년이고 싶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피터팬은 슬펐어요. 다음 날 친구들이 떠나가면 혼자가 될 테니까요. 아침이 되자 친구들은 집을 떠났어요. 피터팬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밖에 나가지 않았죠. 후크 선장의 해적들이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해적들은 아이들을 모두 잡아서 묶고는 해적선으로 데리고 갔죠. 팅커벨이 나무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피터팬은 어디에 있지?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피터팬! 피터팬! 어디에 있어? 무슨 일이야, 팅커벨? 가자! 친구들을 구하러! 해적들이 잡아갔단 말이야! 오, 알았어! 가자! 후크 선장을 악어 먹이로 줘버려야겠군! 해적선에 아이들이 모두 묶여 있었어요. 너희들은 악어에게 완벽한 점심 식사가 될 것이다. 악어는 이제 나를 안 따라오겠지. 내가 왔다, 후크 선장!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 칼싸움을 시작했어요. 피터팬이 칼을 가지고 돌진하자 후크 선장이 바다로 떨어졌어요. 악어가 후크 선장을 통째로 집어삼켰죠. 바로 후크 선장의 최후의 순간이었어요. 팅커벨이 아이들을 풀어주었어요. 모두들 피터팬 근처로 모였죠. 넌 참 용감해, 피터팬. 이야기 속의 영웅처럼. 이제 너의 이야기를 모든 아이들에게 들려줄 거야. 그거 참 영광인데. 자, 떠날 준비를 하자. 아니면 너의 마음을 바꾸던지. 피터팬, 우리와 함께 가자. 나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이야. 너희 집까지 함께 갈게. 예! 그들은 런던을 향해 출발했어요. 웬디의 부모는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자 행복했죠. 달링 씨는 웬디, 존, 마이크를 안았어요. 언젠가 너희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 너희들이 무척 그리웠단다. 이 아이들은 누구니, 웬디야? 길을 잃은 소년들이에요. 투틀즈, 닙스, 슬라이틀리, 컬리, 그리고 쌍둥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네버랜드에서 왔어요. 우리와 같이 지내도 될까요? 그래, 물론이지. 피터팬은 창밖에서 떠돌고 있었어요. 피터팬,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니? 나는 어른으로 자라지 않는 네버랜드에서 살 거야. 그래, 안녕 피터팬. 그리울 거야. 안녕 웬디. 안녕 얘들아. 날 잊지 마. 피터팬과 팅커벨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러고는 네버랜드를 향해 날아갔답니다.